나를 몰랐습니다. 나도 당신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떠났습니다. 그 후에 나는 알았습니다. 그 후에 당신도 알았습니다. 그러나 그동안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. 영원히 사랑하면서 이 슬픈 그